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창립 52세즈음에서 7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주조 아세안 나라 외교 대표들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 여기에는 밤방 히엔드라스도 인도네시아 공화국 퉁명전권 대사, 밤비엣 흥 웬남 사회주의 공화국 퉁명전권 대사, 폰캄 인타부아리 라오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퉁명전권 대사, 신 분투원 캄보자 왕국 퉁명전권 대사가 참가했습니다.